부부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는 대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런 정중한 제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흔히 쓰는 이 말에 대단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적어도 결혼을 꾸리는 부부들에게는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한 남자 사원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커피 한잔 뽑아줘요. 이렇게 명령조로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가 그 여직원이 거부하자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해고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여직원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졌지요. 저 최근에 일어난 이 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커피 한 잔 뽑아줘요. 상대방의 의사야 뭐 어떻든 자기만 만족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굳이 로맨스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같은 값이면 커피의 그윽한 향을 함께 즐기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랬었더라면 해고니 소송이니 그런 복잡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단어 몇 개 차이에 결혼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 중동의 박현진 학생, 대전 대덕구 범동의 박선미 씨. 잘 들으셨습니까? 들을 때마다 나비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아주 금발머리에 리본이 생각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엘비라 마디간의 테마, 네덜란드의 피아니스트 안네미크의 연주로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요. 그냥 음악 그냥 들려드리고 싶네요. 건국대 청소외교학과 1학년 송세준 씨가 탑건 터니 스콧 감독의 리얼한 연출과 크리스천 슬레이터 특유의 연기, 데니스 오퍼와 브래드 피트, 게리 올드만, 발 킬머 이런 배우들의 값진 조연이 어우러진 빛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현정이와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대방동의 이정림 씨도 신청하셨고요. 하이텔의 권기영 씨, 이하석 학생, 최호영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트루 로맨스 중에서 Wounded Bird, 상처 입은 새, 찰스 앤 에디의 노래입니다.

영화 뉴잭시티 중에서 칼라미 베드의 노래 I Wanna Sex You Up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뮤즈 시간입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영화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시대순으로 쭉 소개해드리는데요. 어느새 91년이네요. 오늘은 91년부터 소개해드립니다. 91년에는 지금 방금 음악을 들으신 뉴잭시티가 바로 앨범 차트 2위에 올랐습니다. 참 반응이 좋았어요. 이 사운드트랙이. 흑인 영화의 아주 그 흑인 문화의 여러 면을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원색과 랩과 폭력, 액션. 자, 우리가 최근에는 데몰리션맨 그리고 정글 피버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마약계의 거물로 나오고요. 아이스티가 경찰에 고용된 전직 형사로 출연한 액션물입니다. 감독은 파스를 감독했던 마리오 반 피블스가 맡았는데요. 그도 여기서 경찰로 출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워낙 그 폭력 묘사와 마약 흡입 장면 묘사가 생생해서 극장 개봉은 하지 못하고 비디오로 바로 출시됐습니다.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칼라미 베드의 I Wanna Sex You Up. 이 노래가 굉장히 또 인기였죠. 이 영화에서도 상당히 그 자극적인 장면에 나오는데 이 칼라미 베드의 이 노래가 동양권에서는 그다지 맥을 못 추었어요. 그 이유는 제목과 가사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섹스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불려져서 아마도 유교 사상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양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칼라미 베드의 동양권 앨범을 보면요. I Wanna Sex You Up이 I Wanna Love You Up으로 제목이 변경된 경우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91년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오른 네 편의 영화 중에서 두 번째 영화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도어스입니다. 이 도어스는 그 60년대 중반 영국의 비틀즈에 필적할 만한 미국의 사이키델릭 락 그룹이죠. 그 중에서 그 리더격인 짐 모리슨의 인생을, 그 일생을 아주 그 강렬했던 그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과 음악관 또 그를 둘러싼 두 여인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염세적인 삶과 죽음이 너무 리얼하게 묘사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입이 보류됐다가 2년 만에 비로소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한 30분가량이 잘려나갔죠. 그래서 맥이 연결되지도 않고 좀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요. 사운드트랙을 보면요. 그 마이킬머의 목소리로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앨범에서는 짐 모리슨의 육성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의 오리지널 사운드가 담겨있죠. 이 도어스의 대표적인 명곡들이 앨범에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뭐 LA Woman이라든지 The End 그리고 When the Music's Over 뭐 그런가 하면 Light My Fire 뭐 많이 들은 곡들이죠. 게다가 이 도어스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니코 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헤로인, 또 칼 울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이런 곡들이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의 양념구실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반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도어스의 The End가 그 빠져있어요. 또 하나 니코의 헤로인도요. 아마도 그 지나친 가사 때문인 것 같은데요. The End는 정말 명곡이라서 들려드리고 싶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가사가 좀 지나친 것 같아서요. 대신에 이 시간에 거의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도어스의 대곡인데 10분이나 되는 그 긴 곡 When the Music's Over를 오늘 과감하게 들려드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When the music's over, when the music's over, yeah, when the music's over, turn up the lights, turn up the lights, turn up the lights. Over. When the music's over, when the music's over, turn up the lights, turn up the lights, turn up the lights. Oh.

when the music's over. When the music's over, yeah. When the music's over, turn out the lights, turn out the lights, turn out the lights. While the music is your special friend, dying sound fires in intense. Music is your only friend. Doors 중에서 When the music's over, 음악이 끝났을 때 나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전부 그러시겠죠? 근데 감동 때문입니까? 혹시 졸음 때문에는 아니겠죠? 10분 37초나 되는 대곡이었는데 정말 이런 곡을 들려드릴 기회가 참 드물어요. Doors의 대곡을 들으셨습니다. 이 Doors에서 말 킬머는 짐 모리슨의 역을 맡아서 그야말로 신들린 연기를 펼쳤는데요. 그래서 탑건에서의 그 뭐랄까요? 좀 약간 반듯하고 냉정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지우게 됐죠. 이 발 킬머의 실제 아내는 조앤 웨일리 킬머라는 영국의 여배우입니다. 프로퓨머 사건이죠. 그 엄청난 그 영국의 국방부 장관과 연루된 그 스캔들이었었는데요.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던 스캔들, 여기에서 여자 주연을 맡았었죠. 이 조앤 웨일리 킬머가 54년 만에 다시 TV로 만들어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니까 속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요. 여기에서 스칼렛을 맡는다는 소식이 있었죠. 미국 CBS에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스칼렛이 렛 버틀러와 다시 만나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또 다른 파란만장한 역정을 겪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비비안 르를 든가 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91년도에 세 번째 영화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오른 세 번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홍길동,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로빈후드가 있죠. 로빈후드. 우리나라의 임꺽정이나 홍길동과 마찬가지로 아주 의협심이 강한 의적입니다. 12세기 영국 셔우드 지방 숲속에서 살면서 못된 귀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활쏘기의 명수인데 어렸을 때도 동화를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영화로도 아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1938년 로빈훗의 모험이 그 첫 번째 영화인데요. 이 영화 이후에 7차례나 만들어졌고요. 91년작 로빈훗은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으로 나왔죠. 감독은 케빈 레이놀즈고요. 음악은 마이클 케이먼이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숀 커네리가 10분간 카메오로 특별 출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10분의 출연료가 자그마치 50만 달러였습니다. 50만 달러. 그러면 1분에 얼마인가요? 1분에 5만 달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4천만 원 넘죠? 정말 대단한데 그 출연료 때문에도 화제를 모은 작품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인기에 부채질을 한 것은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입니다. Everything I do it for you. 이 노래가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91년도 빌보드 앨범 차트 5위를 차지한 영화 로빈훗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입니다. Everything I do it for you. Look into my eyes. Everything I do it for you. 얼마 전 이 영화를 보고 케빈 코스트너에게 반해버린 엄마께 이 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사동에서 임윤경 양이 신청하신 곡이었죠. Everything I do it for you. 로빈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였어요. 하이틀의 이근종 씨, 박의병 씨, 김효연 씨, 경북 선산 고화면에서 친구 기영이, 은철이, 상재, 진학실이와 듣고 싶어요 하면서 박태복 학생도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곡이죠. 자, 91년도 앨범 차트 10위 안에는 알란 파커 감독의 영화도 들어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벽, 더 월로 뮤직비디오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감독이죠. 그가 연출한 커미트먼트 역시 이 음악 영화가 앨범 차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영화는 그동안 뉴웨이브와 헤비메탈에 밀려나간 소울의 그 소울 음악의 정서적 뿌리를 찾아나선 그런 영화죠. 12명의 아일랜드 음악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명인데요. 이들이 추구하는 음악은 6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소울과 리듬앤블루스입니다. 거기에 소울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브라운이 외친 흑인들의 자부심, 이 흑인들의 자부심을 긍지로 승화시킨 음악 밴드의 성공담을 다룬 영화죠. 앨범 차트에는 8위에 올랐습니다. 8위에 올랐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도어스와 공동 8위인 셈이겠죠. 더티 댄싱처럼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도요, 6개월 뒤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영화 속의 노래들을 쭉 모아서 More Commitments 이렇게 발매했습니다. Commitments 중에서 아주 시원한 곡 들어보죠. Mustang Sally. Mustang Sally. Guess you better slow that Mustang down. Mustang Sally, now baby. Guess you better slow that Mustang down. You've been running. FM 영화 음악입니다. se llorar, piensa en mí. Ya ves que venero tu imagen divina, tu párvula boca que siento tan niña me enseñó a pecar. Piensa en mí. Cuando llores, también piensa en mí. Cuando quieras quitarme la vida, no la quiero para nada. Para nada me sirve sin ti. Piensa en mí. Cuánto sufras. Cuánto llores. También piensa. Cuando quieras quitarme la vida, no la quiero para nada, para nada me sirve. Para nada me sirve sin ti. 지난 곡으로 두 곡 연달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서울토봉구 번동의 하민정 학생이 신청하신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 중에서 비엔사 엠미, 나를 생각하세요, 루스 카잘의 노래였습니다. 답심리의 광열씨, 또 띄울게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띄우다가 아니라 마치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에게 신청곡을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열 씨가 신청하신 곡은 하이틀의 정대성 씨가 남자라면 꼭 한 번쯤은 봐야 한다고요 하신 영화입니다. 바로 라스트 모이칸인데요. 하이틀의 구병범 씨, 대구의 정은 씨, 김부경 씨, 박상원 씨, 이승교 씨, 양천구 신월 5동의 방은숙 씨, 하이틀의 홍윤석 씨, 이병진 씨, 백성수 씨, 그리고 벽산학보사 이기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김민정씨, 동대문구 이문삼동의 정현진씨, 강원도 강릉 포남동의 최예진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The Kiss. 오늘 마지막 곡은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키리텍 하나와의 오미오 빠삐노까로입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